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의 박신명입니다. 예, 오늘 여기 스튜디오 안이 조금, 조금 화기애애합니다. 식구들 좀 많아서 제가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지요? 날씨가 아주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옷 좀 따뜻게 입고 다니시고, 또 옆에 저기 야채가게 사장님, 많이 추우시죠? 들어오다 보니까 모자까지 쓰셨던데, 예,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 노래 한 곡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나치는 어둠 속에서 긴 머리 낯선 그 모습, 파도처럼 일렁이며 창가에 스쳐가는 젖은 눈에 그댈 보았네. 입 맞추면 고운 그 입술, 울먹이는 슬픈 그대여. 바람 속에 지는 그대의 만남, 순간에 머물렀을 뿐. 떠나버린 날들은 이제는 사랑이라 부르지 않으리. 영원히 기약 없는 이별 뒤에 찾아와 추억의 서러운 만남이네. 미워할 수 없는 그댈 지우며 눈 감은 내 가슴에 눈물이 해. 속에 서러운 만남 길에 미워할 수 없는 그댈 지구며 눈 감은 내 가슴에 눈물이 기약 없는 이별 길에 찾아와 추억의 서러운 네, 여러분, 요즘 기본적으로 송년회가 한 두 건씩 되시요, 하루에. 주말 되면은 거의 뭐 아침에 나가면은 밤늦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남자분들은 술을 조금 많이 하게 되지요. 근데 연말 되면은 매일,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하니까 건강도 해칠 수 있는데요. 적당히 건강 조금 챙기시면서 눈치 봐가면서 조금 덜 드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송년회를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모임을 가져보고 또 저녁에도 가져보는데 1년을 마무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돌아보면은 안 만날 수도 없죠. 그동안 이렇게 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또 마무리도 해야 되겠고 그것도 새해 계획도 또 세워야겠고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보다는 더 조금 알차게 그렇게 또 세워서 내년 한해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그런 날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그 골목길을 누가 걸을까. 추운 겨울이 올 때마다 노래가 너무 차분하죠. 예. 이제 제가 술에 대해서 잠깐만 해볼게요. 술을 마시는 것도 이렇게 뭐 요일별로 마신다네요. 월요일은 월급 타서 한잔하고요. 화요일은 화가 나서 한잔하고, 수요일은 수금해서 한잔하고, 아유, 목요일은 목이 말라서 또 한잔한다네요. 금요일은 금주의 날이라서 한잔을 하고, 토요일은 주말이라서 또 한잔하고, 일요일은 어떨까요? 일 못해서 또 한잔한다네요. 예, 술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뭐, 마시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좀 재미난 일화가 있네요. 예, 까닭이 있어 술을 마시고, 또 까닭이 없어서 술을 마신다. 그래서 오늘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거의 매일 마시게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자꾸 마시다 보면은 건강을 해치겠지요. 적당히 마시고, 또 적당히 마시면은 혈액순환이 좋다 그러니까, 아, 괜찮을 것 같지요. 저도 많이는 못 마시고 아주 조금, 그냥 맥주 한 잔 정도 그 정도는 마실 줄 압니다. 그것도 아주 어렵게 배웠는데요. 근데 배우려고 해서 배운 게 아니고 옆에서 종이컵에 조금 따라서 마시다 보니까 지금은 클라스에 한 잔 정도, 그 정도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노래가 너무 차분해서 이번에 조금 발랄한 걸로 가볼게요. 라라라 듣겠습니다.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라라라. 음악이 피앙 하고 마지막 장시간이에요. 예, 신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고 지금 들으신 분들이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제가 집에서 TV를 보다 그랬나요? 프로포즈 하는 걸 이제 제가 보면서 아, 이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포즈를 다 똑같이 하지는 않았겠죠. 뭐 저는 이제 합의하에 결혼하자 뭐 그렇게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 남편이 친정 어머니 앞에서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우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허락은 하신 거겠지요. 예, 여러분들은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좀 화려하게 하셨는지요? 꽃다발도 주고 이렇게 또 반지도 끼워주면서 맛있는 말도 이제 한마디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또 멋있게 프로포즈 받고 또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다 여기 상대원 시장에 모든 분들이 다 멋있으니까요. 예,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캐럴 하나 들어볼까요?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나 듣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죠. 눈도 좀 이렇게 날리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인더 스님하고 지금 나이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인더 스님 자기를 다 달래네요. 한꺼번에 한 10살 먹을 것 같은데. 예. 나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요. 제가 모임에 이렇게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50 넘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만 여덟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50이 넘어 가고 싶지 않다. 뭐 49이다. 난 절대로 49에서 48에서 멈춰 있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떡국을 아마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 그러면은 떡국을 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떡국을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가끔 이제 밥맛없고 할 때 떡국을 먹는데요.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걸 나이를 먹는다 그러면은 이 떡국을 먹을 수 있을까? 예, 네,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겠죠. 아, 이번에는 어떤 걸 한번 한 곡 들어볼까요? 심술 캐럴송. 아니, 캐럴송 지금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볼게요. 예, 난 행복해. 예, 지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습이라도 볼 수 있으니 예, 노래 가사가 아주 절절합니다. 사랑이 이게 배워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저 뭐라 그러죠 그거 백년의 약속 어디 모임에 가면은 노래 부를 게 없어요. 노래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백년의 약속 그걸 이제 남편하고 같이 불러요. 두 손 꼭 잡고 부르면 옆에서 막 놀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국 이렇게 연말에 부르실 거 준비해 두신 거 있는지요?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좀 엄친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하고 동창회 모임을 갔는데 예, 남편 친구가 노래 부르는 것마다 뺏어가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니 마이크를 잡고서 부르는데 자기가 딱 뺏어가서 다 부르고 그래서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아 신랑 뭐 그랬어요. 우리도 노래방 가서 아니 노래교실 가서 노래 좀 배우자고 남편이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그 매너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부를 때 다 들어줄 수 있고 또 내 차례가 됐을 때 또 신나게 불러주고 그게 매너가 아닐까요? 세상을 빛나게 하고 또 어떤 이름은 세상을 슬프게도 하네. 우리가 살았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듯이 세월은 그렇게 내 나이를 더해만 가네.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360하고도 다섯 땀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 한데 오늘에서야 이런 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사람을 사랑도 하고 360하고도 다섯 땀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 한데 오늘에서야 이런 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떠나보자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아까워. 호이홍홍홍 떠나보자 떠나가보자.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꿈도 많았던 지난날 그 시절로. 저는 이 노래를 가끔 들을 때마다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우울한 생각, 좀 슬프다 그러면 조금 너무 비참하고 조금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 위치가 조금 어렵지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마찬가지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또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도 있을 거고 우리 상사들한테 눌림도 있을 거고. 그래서 퉁일이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조금 애달픈 그런 단어 같아요. 그 노래 들으면은 참 가슴이 와닿는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년 그러면은 위치가 한참 중요할 때죠. 제가 가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중년에 대해서 이렇게 들먹이는데 제가 거의 위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또 자녀들 한참 이렇게 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또 아니면은 자녀들 이제 이렇게 결혼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고 보면은 아버님들 모시고 또 이렇게 뭐 인사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한 시기인데 가장 고생이 많은 그런 분들 같아요. 중년의 위치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위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걸 또 들어볼까요? 예, 하여가 한번 들어볼까요? 하는 게 아니지. 그덤처럼 또 바로 저런 말이야. 시험성 가득히 있었지. 언제나 너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었지. 내게 걸어준 것마저 난 이제 모두 다 두려워져. 졌어. 넌 아는 척 하고는 있지만 너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갑지. 난 이제 알 수가 있어. 너도 많이 아파하고 있었다는 걸. 이만해 진실을 숨기지만 왜 그리 모르지.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가슴이 걸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너야. 예예예예예.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꿈꾸는 내 맘속엔 항상 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 담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맑던 내 미소가 담긴 사진이 그냥 그대로 너와 나를 그냥 그대로 살펴보자. 난 그냥 이대로 너와 나를 그냥 그대로 보내기. 내 가슴이 넌 날 제가 가사는 모르고 곡도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라 조금 신나기는 하네요. 예, 여러분도 호칭을 이렇게 옆에 사람들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호칭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요?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다가 연식 훨씬 많이 드신 이제 할머니겠죠? 연식을 좀 드셨으니까. 근데 이제 층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층층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수업을 마치고 나가면서 어떤 젊은 사람이 그랬대요. 아, 노인네도 와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중국어 선생님이 딱 듣고서 바로 지적을 했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랬대요. 여기 오면은 다 똑같은 학생인데 어떻게 노인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고. 그럴 것 같으면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딱 그랬대네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저도, 연세 드신 이제 할머니뻘 되시는 분들한테 큰언니라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나 뭐 아주머니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렵죠? 그거보다는 큰언니 그렇게 하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문화가 거의 다 이렇게 언니라고 한대네요. 무슨 언니 무슨 언니 이제 성을 붙여서 김씨성을 가졌으면은 김언니 그리고 남자한테도 마찬가지래요. 이제 오빠라는 호칭을 자주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마 옆집에 이사를 누구 왔다 아니면은 그 옆집에 사는 아저씨한테 아 무슨 오빠 그랬다 그러면은 아마 큰일 나겠죠. 많은 오해를 받을 것 같을 테요. 근데 중국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 문화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심술 캐럴송이 하나 제가 오늘 골라봤어요. 저거 지나간 노래 같기는 한데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싱그른 나 혼자 나 환장해. 창밖에 그녀 창밖에 그녀 바퀴벌레 한 쌍 찢어져라. 여운 목도리 늑대 목도리 칭칭 휘감고 다니네. 보라 보라 눈길 위에다 물 뿌릴 거야. 니네들 죽었어 제대로 죽어봐. 재미있으시죠? 참 재미있는데요. 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들 약속 있으신가요? 그러면 또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친구도 만나시고 또 가족들도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글쎄요, 저는 그날이 아마 일요일인가요? 25, 토요일이군요. 가족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밤에 눈이 내리면은, 아유,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죠. 제가 눈은 좋아하는데, 사람 마음이 조금 간사하다고, 운전하고 있으면은 눈이 안 왔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눈이 딱 펑펑 날리면 또 막 신나서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죠. 눈이 오면은 장사하시는데 조금 지장도 있고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무엇을 하나 들어볼까요? 예, 옛날 가수네요. 선우혜경의 찻잔, 아니 약속했는데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언제쯤 이렇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기회든 간에요. 제가 기회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기회가 이렇게 딱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기회는 왔을 때 딱 잡아야겠지요. 내가 뭘 하겠다, 뭘 하고 싶다 했을 때 생각만 날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거의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은 제 것이 되질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죠. 무엇이든지 이렇게 도전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아주 꽉 잡아보세요. 저는 지금 같으면은 너무 많이 잡아서 조금 벅차긴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막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아, 재미는 있는데 이제 머리에 과부하가 일어나고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같이 배우는 거 보면은 전 늘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 아, 너무 보기 좋고 부럽다고. 그렇지만 그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젊으니까 저한테 기회가 더 많겠지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기회든 꽉 한번 잡아보세요. 소원을 말해봐 네 맘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한 시간이 다 갔군요. 예, 송년회 이제 송년회 하신다고 약속들이 많이 잡혀 있었을 텐데 저희 방송국도 내일 송년회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제가 시장을 나옵니다. 매일 같이 시장을 보러 나오는데 각 상가마다 사장님 얼굴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제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찾아뵙고요. 성년 모임들 이제 술들 조금 덜 하시고 약속 조금 덜 하시고 건강들 챙기셔서 여러분들 잘 하시리라 믿지만은 조금 술들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저는 화요일에 노래 들려주는 시장의 박신명이었고요. 찻잔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아니죠? 내일 다시 뵈야겠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들려주는